빗방울 떨어지는 호랑이 장가가 너는 오후 그네 위에 앉아 작은 뺨미로 뚜르르 굴러가는 빗방울 손끝에 실어보내고 이마 위로 뚜르르 굴러가는 싱그런 바람 속 그로 달려가요. 어디새 빗물에 흠뻑 젖어 발도 구르지만 웬일인지 그래도 좋아 가만히 비를 만대 예쁜 손을 산 머리에 쓰지만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빗방울만 바라보네. 맑은 햇살이 비춘 호랑이 장가가 너는 오후 그네 위에 앉아 하늘 위로 높게 뜬 햇님의 손을 뻗어보지만 닿질 않아 다섯 손가락 사이로 뿌려진 햇살만